네,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네, 이 시간 네, 저희 새해 인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 축복하며 나아갈까요? 네, 2016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2017년도 주님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. 뭐 자유롭게 나누셔도 돼요. 그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네, 그렇게 나아가길. 네, 여러분 2016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셨나요, 여러분? 저는 그랬다고. 네, 사람은 많은데 저를 보고 있는 건가요? 저 보고 있죠, 저희. 네, 이제 저희 같이 예배드려야 되거든요. 네, 네, 2017년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행하고 나갈 텐데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. 지금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. 아멘.

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멘. 네,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? 앞에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올 한 해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.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. 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.